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이 스웨덴에게도 8대0으로 대패하면서 조별 예선에서 탈락했습니다. 내일 일본과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북 단일팀에 대한 관심과 응원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북한 응원단을 비롯해 경기장을 가득 메운 관람객들이 응원의 박수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LA 시간으로 내일 새벽부터 여자 쇼트트랙 500m 등 한국 선수들의 메달이 기대되는 종목들이 시작됩니다. 한국은 쇼트트랙 강국이지만 500m에서는 한 번도 금메달을 딴 적이 없습니다. 500m에 출전하는 최민정 선수가 첫 금메달을 안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재 스노보드로 불리는 미국 대표팀의 한인 클로이 킴 양이 결선 경기에서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보였던 펜스 부통령의 비외교적인 자세에 미국 언론들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현장 외교에 실패했다는 비판과 북한의 실상을 고려할 때 당당했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귀환한 고위 대표단으로부터 방남 결과를 보고받은 김정은 위원장은 이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향후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지시했다고 북한 매체가 전하고 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이번 북한 방문단에 대한 남한의 배려에 대해 이례적으로 사의를 표한다는 표현을 쓰는 등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귀환한 북한 예술단도 환대를 받았습니다. 다음 회계연도 연방예산안에 저소득 국민을 위한 복지의료예산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푸드스탬프는 운영 방법도 크게 바뀌고 렌트보조, 메디케이드 예산 크게 축소됩니다. 불법 고용을 막기 위한 서류인 고용자격확인서 I-9 감사가 부쩍 강화됐습니다. 중소한인업체들은 정보가 부족해 무방비 상태가 많아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난 토요일 타운에서 80대 한인 할머니가 대낮에 무차별 폭행을 당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LA 국제공항의 4번 주차장 건물 공사가 오늘부터 시작되면서 4층과 5층 88개 주차 공간이 줄어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다른 나라가 미국 제품에 매기는 세금만큼 미국도 수입세를 매기는 호혜 관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통상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사회기반 시설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펜스 부통령이 북한과 대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틸러스 국무장관은 북미 대화 시기는 전적으로 북한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최순실 씨의 1심 선고가 LA 시간으로 내일 새벽 내려집니다. 재판에 넘겨진 지 450일 만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소비자 물가지수 지표를 기다리며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도 약간 흐리겠습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기온 64도로 내일도 쌀쌀하겠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LA 서울 하루 두 번 가장 많은 좌석으로 편안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18년 2월 12일 월요일 라디오 솔리브닝 뉴스 2부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소식입니다. 이번 올림픽에 가장 큰 관심을 끄는 것 저희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팀이 바로 남북 단일팀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입니다. 스웨덴에게도 8대0으로 대패하면서 조별 탈락했습니다. 이제 조별 예선 마지막 세 번째 경기 한 경기 남겨놓고 있는데요. 왜 하필이면 일본입니다. 자, 일본과의 마지막 경기에서 한국 여자 아이스하키 역사상 첫 골을 기록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일단 일정은 한국은 11시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북한 응원단은 일정이 없어 강원도 일대를 관광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어제 남북 단일팀 열심히 응원했습니다. YTN입니다. 코리아 팀 응원을 위해 강릉 아이스하키 경기장을 찾는 발길이 이어집니다. 가족 단위는 물론 친구와 연인, 외국인 관람객 등 모두가 하나된 열정으로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서울에서 왔는데요. 우리 단일팀이 올림픽 경기 사상 최초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딸하고 같이 이런 역사적인 현장을 경험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남북 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대열에는 어린이들도 합류했습니다. 오늘 빨리 통일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응원할 거예요. 경기의 승패와 관계없이 관람객 모두의 바람은 화합과 평화로 이어졌습니다. 남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응원하기 위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응원객들이 몰렸습니다.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응원을 위해 북한 응원단도 어김없이 경기장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관람객들의 환영 속에 경기장을 찾은 북한 응원단은 절제된 태도를 보였습니다. 오늘은 어떤 응원 보여주실 건가요? 산타보자를 쓰고 한반도기를 흔들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북한 응원단의 응원은 남북 단일팀 선수들에게 큰 힘을 보탰습니다. 실력 차이에도 최선을 다하는 단일팀을 격려하는 구호와 응원의 소리. 하나 된 코리아. 코리아 단일팀의 승리를 기원하는 뜨거운 함성과 열기가 강릉의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남자 쇼트트랙 임효준에 이어 오늘은 최민정 선수가 여자 500m에서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세계 최강으로 꼽히는 한국 여자 대표팀은 500m에서 올림픽 금메달을 따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자 500m는 1998년 전희경과 2014년 박승희가 동메달을 따낸 것이 역대 최고 성적입니다. 최민정은 스타트가 중요한 500m 경기를 위해 근력을 높이고 체중을 늘릴 만큼 공을 들여왔습니다. 최근 월드컵에서 3번이나 금메달을 따내며 500m에서도 세계 랭킹 1위에 올라 있습니다. 최민정이 500m에서 금메달을 따낸다면 한국의 첫 동계올림픽 4관왕에도 도전해볼 수 있게 됩니다. 500m 경기는 LA 시각으로 내일 새벽부터 준준결승을 시작해 준결승을 거쳐 결승까지 치러집니다. 최민정은 상대적으로 약한 선수들과 같은 조에 편성돼 결승까지는 무난하게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라이벌로 꼽히는 캐나다의 킴부탱, 이탈리아의 폰타나, 영국의 크리스티 등이 모두 결승에 올라온다면 그야말로 작은 실수 하나가 승부를 가르는 박빙 등의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자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임효준도 1000m 예선과 5000m 계주 예선에 출전해 1500m 금빛 질주를 이어가게 됩니다. 천재 보더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미국 대표팀의 스노보드 여자 대표팀 선수 클로이 킴이죠. 지금 한국에서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결승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결승전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한 선수가 세 번의 경기를 통해 가장 좋은 점수로 순위를 매기는 것입니다. 클로이 킴 선수 1차 시기에서 무려 93.70을 받으면서 큰 이변이 없는 한 금메달을 거의 확정 지은 상태입니다. 2라운드에서는 중간에 넘어지기도 하면서 넘어져서 점수가 많이 깎였지만 이변이 없는 한 93점대의 점수로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클로이 킴 선수가 지금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뒤에 그것도 1라운드에서 했기 때문에 뒤에 선수들이 상당히 고난이도 연기를 펼치다가 실수가 계속 연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클로이 킴을 꺾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아주 어려운 지금 상황들이기도 합니다. 자, 경기 외적인 이야기도 평창 동계올림픽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제안한 남북정상회담 카드입니다. 남북정상회담을 대북제재 무력화 돌파구로 삼으려는 북한의 의도가 있느냐, 아니면 어렵게 조성된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그 정도는 넘어야 하느냐, 난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KBS입니다. 다음 남북대화는 지난 1월 이미 개최하기로 합의한 남북 간 군사당국 회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장관급 추가 회담이나 대북 특사 파견 등 대화 수위를 점차 높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하지만 북미 대화가 선행되지 않는 한 남북 정상회담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청와대의 인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동계올림픽 이후로 미뤄진 한미연합 군사훈련도 북한이 중단을 요구할 경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단 미국은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진정성 있는 조치가 있어야 북미 간 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대북 제재와 압박을 약화시키는 하나의 전략전술로 남북 정상회담을 방패 삼아서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뭐 의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청와대는 한미 간 한라인을 통해 북측의 방남 결과를 설명하고 필요할 경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축하 공연을 위해 방문했던 북한 예술단이 어제 북으로 돌아갔습니다. 정부는 김여정 특사 등 고위급 대표단의 방문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하며 관련 동향을 보며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지난 6일 만경봉 92호를 타고 방문했던 북한 예술단이 어제 경의선 육로로 돌아갔습니다. 현성화 단장 등 예술단 137명은 어제 경기도 파주의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에 도착해 1시간 정도 출경심사를 받은 뒤 군사분계선에 넘었습니다. 가시는데 인사도 한 말씀 해주시죠. 소감 한마디만 해주세요. 북한 예술단은 평창올림픽 개막식 전날인 지난 8일 강릉에서 공연한 데 이어 그제 서울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여정 특사 등이 관람하는 가운데 축하 공연을 펼쳤습니다. 북한 예술단의 공연 결과와 김영남 단장, 김여정 특사 등 고위급 대표단의 귀환에 대해 북한 매체들은 일제히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북남 관계를 개선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는 데서 의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통일부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한의 헌법상 국가수반과 최고 지도자의 직계가족이 방남해 남북관계 개선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통일부는 또 향후 관련 동향을 보아가며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 등을 통해 북한 고위급 대표단 방문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자, 이렇게 고위급과 예술단이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게 방남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고위급 대표단의 방남 결과를 보고받으면서 향후 남북관계 발전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북한 매체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일단 남북관계 복원이 속도감 있게 이뤄질 것이란 관측입니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이 공개적으로 거론되는 것과는 별개로 그간 막혀있던 체육, 문화, 이런 민간 교류가 활성화하고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비롯한 인도적 문제와 군사적 긴장 완화 등의 이슈도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향후 북남 관계 개선 발전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해당 부문에서 이를 실무적 대책을 세울 때 대한 강령적인 지시를 주었다. 라고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보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북관계는 우선 전해드린 대로 민간 교류부터 본격적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평양시의 경평축구 부활을 제안한 것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과거처럼 경제협력 등까지 활성화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이번에 남북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여러 교류를 추진하면서 확인했듯이 다양한 층의 대북 제재가 겹겹이 쌓여 있어서 비핵화의 진전이 없는 한 관계 복원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여정 당일 제1부부장이 김정은 위원장에 보고한 남측의 의증과 미측의 동향, 이런 내용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한 당국자는 고위급 대표단의 여러 계기에 비핵화의 진전이 없는 한 남북관계의 본격적인 회복은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안다며 이와 관련한 내용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분명히 전달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혈육 실세 특사로서 방남한 뒤 북으로 돌아간 김여정 북한노동당 제1부부장의 행보와 존재감에 대해 외신들이 다양한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김여정의 방남 그 자체가 한국과 미국 양국 간의 분열을 꾀하는 북한의 신무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오빠인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친서인 파란색 파일을 몸에 꽉 붙이고 이동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혈육 실세 특사로서 김 부부장의 행보에 대해서 그녀의 매력 공세가 한미 간 분열을 노린 것이며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이런 평화 공세를 견디면서 공조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제재 등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새로운 무기를 배치했는데 그것이 바로 김여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북한의 이방카로 불리는 김여정이 한국인을 사로잡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포스트는 또 정치적 공주인 김여정이 화장을 거의 하지 않은 얼굴에 평범한 옷을 입고 스핑크스 같은 미소를 지었으며 예상과 달리 권력이나 부를 드러내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CNN은 김여정이 평창올림픽에서 특이하고 드문 외교전으로 이목을 모으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여정이 문재인 대통령을 북한으로 초청하고 시종 여유 있는 모습으로 문 대통령과 함께 여자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 경기를 공동 응원했고

405번 노르스 방향 메인스트리 구간에서 조금 전 추돌사고 발생했습니다. 105번 웨스트 방향입니다. 710번 사우스와 교차되는 지점에 고장 차량 한 대 멈춰서 있습니다. 134번 이스트 방향 2번 프리웨이 사우스와 교차되는 지점에서도 추돌사고 소식 올라와 있고요. 605번 노르스 방향입니다. 벨리 블루버드 구간 1차선 쪽에는 이 홀이 차선 쪽에 뚫려 있습니다. 101번 웨스트 방향 발보아 블루버드 구간에서도 추돌사고 발생 소식 올라와 있습니다. 이어서 정체 구간입니다. 5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향 현재 콘코드 스트릿 구간 8마일대 정체를 시작으로 파라마운트 블루버드까지 8마일에서 25마일대로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 5번 프리웨이 놀스 방향 7가 스트릿부터 110번 놀스와 교차 지점 5마일에서 21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405번 놀스 방향입니다. 내셔널 블루버드에서 5번 놀스와 교차되는 지점 오늘도 9마일에서 17마일대로 일반 레인과 카플레인 모두 정체 심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110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향 힐스트리트부터 오늘 슬라우슨 에비뉴 구간까지 7마일에서 21마일대로 역시 6시대에도 교통량 많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710번 사우스 방향 60번 웨스트와 교차지점부터 애틀란틱 블루버드 구간 6마일에서 18마일대로 속도 떨어집니다. 이 구간 지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는 1갤런으로 59마일까지, 한 번 주유로 690마일까지, 미국에서 가장 연비가 좋은 자동차 현대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제공이었습니다. 라디오설 이브닝 뉴스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80대 한인 할머니가 길을 가다 폭행을 당했습니다. 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KBS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 도심에서 80대 한인 여성이 묻지마 폭행을 당했습니다. 현지 시각 10일 오후 2시쯤 중년의 히스패닉 남성이 85살 한인 여성의 얼굴을 때리고 달아났습니다. 피해 여성은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찢기고 양쪽 눈이 붓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손녀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용의자를 제보해 달라고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습니다. It just came out of nowhere and there was no instigation, there was no communication before, no relation to her whatsoever. She had never seen him before. 경찰은 용의자가 금품을 노리지도 않았다면서 이번 사건이 묻지마 폭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이맘때쯤 조깅을 하며 달려가던 여성이 한인 할머니를 갑자기 밀쳐 쓰러뜨리고 또 한 한인 남성은 20대 한인 여성을 둔기로 머리를 때려 중상을 입힌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아무런 동기도 없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짐작할 수 없는 묻지마 폭행이 한인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세븐일레븐에 이어 북가주 77개 업체 급습까지 연방이민세관국 ICE의 불체자 고용단속 바람이 거셉니다. 하지만 중소규모의 한인업체들의 경우 모든 고용주라면 갖춰야 할 고용자격 확인서 I-9 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무방비 상태입니다. 배인정 기자입니다. 불법 고용을 막기 위한 서류인 고용자격 확인서 I-9 감사가 부쩍 강화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무방비 상태인 중소규모의 한인 업체들이 적지 않습니다. 연방이민세관국 ICE는 이달 초 북가주 77개 업체들을 급습하면서 I-9 감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ICE는 1,360개 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고용주와 매니저 71명을 기소하고 55명에 대한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영세한 한인 업체들의 경우 모든 고용주라면 준수해야 할 절차인 이 I-9을 간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조나단 박 변호사입니다. 교육이라든지 홍보나 이런 것도 많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소규모 사업을 하신 분들은 이게 뭐 이민국에서 나오는 폼인지 아니면 노동국에서 우리가 뭐 추가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모르시는 분들도 없잖아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소 심해질 것 같으니까 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I-9 폼은 고용일로부터 3일 안에 작성한 후 3년간 직원이 그만둔 뒤에는 종료일로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벌금은 $216에서 $2,156에 달합니다. 일각에서는 가주 로컬 법집행기관들의 비협조로 직장 급습보다는 I-9 감사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라드설 이브닝 뉴스 스포츠 시간입니다. 지금 전화에는 문상열 스포츠 해설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한국 대표팀 메달 소식이 좀 잠잠하죠? 그치, 쇼트트랙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서부 시간으로 내일 새벽이죠. 쇼트트랙이 있으니까 한번 좀 기대를 해봐야겠죠. 자, 한국 쇼트트랙 강국인 거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아니 500m에서 네. 단 한 번도 금메달을 따지 못했다는 사실 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500m는 이게 순간적인 속도를 내야 되고 그 많이 돌질 않고 테크닉이 그렇게 많이 필수라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한국 선수들이 500m에서 여자들이 금메달을 못 딴 것 같아요. 나 자, 올림픽 소식 정리 좀 해주십시오. 오늘 그러니까 내일까지 이어지는 아침 새벽까지 이어지는 그 메달은 9개입니다. 알파인 스키가 지금 그 평창에 강풍이 불어갖고 대회를 정상적으로 치르지를 못해갖고 연기가 되는데, 오늘 이제 남자 할강, 남자 슬라롬, 그리고 이제 크로스 컨트리가 이제 남녀 개인 스프린트가 있습니다. 두 개씩이요. 그러니까 컬링은 오늘 이제 남녀 더블인데 우리는 탈락했죠. 금메달을 이제 캐나다하고 스위스가 놓고 이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루지, 여자 싱글, 그리고 이제 쇼트트릭이 여자 500m인데 한국에 이제 최민정 선수하고 이 미국에서는 이제 흑인 선수가 쇼트트릭에 나오는 선수가 있죠. 바로 마미 바이니 선수.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스노우보딩은 이제 드디어 이제 클로이 킴 선수 이제 1, 2차전 했는데 여자 해프파이브 뭐 거의 뭐 금메달이 가능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래서 오늘도 뭐 각 신문 방송마다 클로이 킴 선수가 화제였죠. 그리고 스피드 스케이팅 남자 1500m인데 지금까지 그 스피드 스케이팅이 3개를 했죠. 메달이 3개가 나왔는데 전부 네덜란드가 메달을 땄습니다. 오늘도 남자 1500m에서 과연 네덜란드가 딸 수 있을지. 이 네덜란드의 그 스키팅 강점에 대해서 그 케이트 프릭이 그 문화로 통근한다고 해서 또 굉장히 비난을 받았죠. 오보를 해갖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이 경기 보면 이제 미국이 루지 사상 첫 메달을 땄습니다. 은메달을. 크리스 메지너 선수. 그리고 이제 독일이 이번에 이제 지금 금메달 4개를 따면서 금메달에서는 가장 많아요. 근데 이 바이애슬론에서 메달을 3개를 땄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노우보딩은 미국 역시 강한데 제이미 앤더슨 선수가 이제 2연패를 했죠. 스노우보딩에서. 그리고 이 남자 프리스타일 스키 무브에서는 이제 캐나다 선수가 이제 메달을 땄는데, 이 어저께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끝난 팀 이벤트에서 이제 캐나다가 금메달, 러시아가 금메달을 따고 이제 미국이 동메달을 땄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주목할 선수, 그리고 이 앞으로 이제 여자 싱글 피겨스케이팅에서 이 미라이 나가수 선수, 아케이드 출신입니다. 아버지가 아케이드에서 일식집을 하는데 트리플 엑셀을 했는데, 이 트리플 엑셀을 미국 선수가 올림픽에서 트리플 엑셀을 한 경우는 나가수 선수가 처음입니다. 근데 여지껏 올림픽에서 이 트리플 엑셀을 한 선수가 전부 일본계 선수들이에요. 1992년에 이토 미도리 선수가 처음으로 시도를 해서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2016년도 밴쿠버 때 이 김연아 선수의 라이벌 아사다 마오,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 트리플 엑셀로 시도를 했는데 실패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나가수 선수까지 4명이 모두 일본계입니다. 그런데 이 나가수 선수가 어저께 이 공연을 뭐 공연이라고 그래서 조금 좀 그렇지만 예술적인 이 피규어에서 이 허벅지에 보니까는 문신을 했어요. USA라는 문신을 해서 또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메달 시기를 보면 역시 노르웨이가 전체 메달에서는 9개로 가장 많습니다. 1위인데 독일은 금메달이 4개로서 네덜란드하고 지금 공동 7개씩으로 메달 전체 수로는 7개씩입니다. 근데 네덜란드는 이제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금메달을 3개를 확보했죠. 그리고 캐나다는 금메달 2개 합해서 이제 전체 7개의 메달을 기록하고 있는데, 한국은 지금 메달 순위에서 금메달 1개로 오스트리아와 함께 공동 1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자, 클로이 김 선수 성조기를 지금 두르고 기념사진을. 그렇죠. 이제 여기서 이제 성장하는 선수들은 나가수 선수도 마찬가지지만, 네. 다 이제 예, 미국 선수라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뿌리는 거기 있지만 더 미국 친화적인 선수들입니다. 네, 뭐 역대 올림픽 최연소 17살 최연소 금메달이라고 지금 이제 계속 속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메이저리그 FA 시장이 상당히 얼어붙어 있어서 동계올림픽 보나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왔었는데 결국 이 프리에이전트 대여 중 한 명 다르비슈가 시카고 컵스와 계약을 했는데 돈 상당히 많네요. 아니 이 정도는 예상이 됐던 그런 사실 굉장히 특급 투수입니다. 그렇군요. 자, 네. 스포츠 소식 종합해 주십시오. 이 다르비슈 유가 LA 다저스가 이렇게 영입을 추진해 갖고 근데 계속해서 그래서 좀 계약이 늦어졌죠. 근데 아무튼 대역급으로는 다르비슈 유가 가장 먼저 지금 계약을 한 선수인데 이번 주에 스프링 캠프 투포수가 이제 리포트 데이인데요.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데 다르비슈 유가 시카고 컵스하고 이제 6년에 1억 2,600만 달러에 합의를 했습니다. 다저스는 근데 6년에 1억 달러를 제시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번 프리에이전트 중에서 1억 달러를 받은 선수는 지금 다르비슈가 처음이죠. 근데 시카고 컵스가 이 제이크 에리에타하고 계약을 하려고 그랬는데 시카고 컵스는 4년에 1억 1천만 달러를 제시를 했나 봐요. 근데 스카보라스는 제이크 에리에타 에이전트죠. 6년에 1억 6천만 달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이제 제이크 에리에타가 이제 어디로 갈지 지금 밀워키 브루어스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 2007년, 2008년도에 LA 다저스 유니폼을 입었던 그 멕시칸 출신 에스테판 로아이저가 20kg 코케인을 운반하다 적발이 돼갖고 보석금 20만 달러를 내고 석방이 됐는데 일단 이 로아이저 투수가 통산 126승을 해갖고 멕시코 투수 가운데는 통산승에서 2위예요. 최다승은 역시 페르난도 발렌수엘라가 173승을 했는데 이 선수 왜 이렇게 망가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NBA 지금 LA 클리퍼스가 브루클린 넷츠 원정 경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원정 7연전 가운데 세 번째 경기인데 클리퍼스가 지금 110대 97로 앞서 있습니다. 드안드레 조던이 더블 더블 14포인트에 16개의 리바운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경기에서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가 보스턴 원정 경기에서 121대 99로 대승을 했는데 클리블랜드가 트레이드를 잘한 것 같아요. 일단 뭐 레리 낸스 그다음에 조던 클락슨 이런 트레이드된 선수들 새로운 피를 수혈한 게 일단은 첫 경기 보스턴 난적이었는데 가서 이겼기 때문에 앞으로 좀 어떻게 보면 좀 청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스포츠 소식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포츠 소식은 똑똑한 한국일보 스마트폰 앱 한국일보 USA 앱 제공입니다. 화재, 침수, 도난보험 클레임은 주보험국이 공인한 17년간 3천 클레임을 합의한 미국 내 최고의 퍼블릭 어저스터 잠팍에게 맡기세요. 보험사에서 이전에 종결한 클레임을 재협상해 받은 보상액만 3천만 불 이상입니다. 보험 가입은 에이전트에게, 보험 클레임은 엄청난 케이스를 해결한 클레임 전문가 존 박에게 맡기세요. 213-800-3333, 800-3333. 존 박에게 맡기시면 바로 고객의 성공입니다. 제가 요즘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젊어졌다와 도자기 피부란 말이에요. 클레오파트라에서 시술을 받았거든요. 울세라와 레이저 잘한다는 클레오파트라. 그 말이 사실이더라고요. 클레오파트라는 주비덤, 볼루마, 보톡스 같은 필러를 정품만 사용해 알로간 본사 리베이트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정품, 정량, 완벽한 시술만을 고집하는 클레오파트라. 레이저 토닝을 세일 중인 클레오파트라. LA213487-5000번. 다이아몬드바 909-595-5005. 건축면허요? 당연히 프라임 건축면허 학교죠. 건축을 전혀 몰랐던 저도 귀에 쏙쏙 들어오는 강의를 들으니까 3개월 만에 건축면허를 땄어요. 영어에 약한 저는 한글 교재가 도움이 돼서 건축면허를 따고 어떤 일에도 자신감이 생겼어요. 프라임 건축면허 학교에 등록하면 건축면허 취득이 가장 빨라요. 매주 월요일 저녁은 공개 강의가 있습니다. 공개 강의를 청취한 후 등록해도 됩니다. 건축면허 이제 프라임 건축면허 학교에서 도와 드립니다. 213-386-4922 213-386-4922. 해외 한인사회 최대 문화축제인 제16회 한국일보 음악대축제가 4월 28일 토요일 LA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야외 공연장 헐리우드볼에서 화려한 막을 올립니다. 매해 그 열기와 감동을 더해가는 헐리우드볼 한국일보 음악대축제 최정상급 가수들이 더욱 새롭고 뜨거운 감동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은 LA 지역의 낮 기온 70도 중반대로 조금 오르지만 일요일부터 다시 낮 기온 내려가면서 당분간 쌀쌀한 겨울 날씨는 계속될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화요일인 내일도 부분적으로 구름 끼겠고 LA 지역의 낮 최고 64도로 낮 기온 오늘과 같이 쌀쌀하겠습니다. 지역별 내일 낮 최고 기온입니다. 산타모니카 66도, 벌뱅크 64도, 플러튼 66도, 토렌스 63도, 리버사이드 66도, 샌디에고 지역의 내일 낮 최고 62도입니다. 전국 주요 도시의 날씨입니다. 샌프란시스코 내일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오늘 밤 최저 기온 44도, 내일 낮 최고 62도. 라스베가스 오늘 밤 약간 흐린 가운데 소나기 올 확률 20%,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44도, 60도입니다. 시애틀 내일 대체로 흐립니다. 30도, 48도. 포틀랜드 내일 맑겠고 29도, 51도입니다. 뉴욕도 내일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오늘 밤 최저 26도, 내일 낮 최고 39도. 시카고 지역 오늘 밤 약간 흐립니다. 내일도 흐리겠습니다. 오늘 밤 최저 12도, 내일 낮 최고 31도입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지역 내일 때때로 천둥 번개 동반한 비 소식이 있습니다. 호놀룰루 오늘 밤 최저 기온 70도, 내일 낮 최고 78도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 이 시간은 최고의 보상금을 약속하는 교통사고 전문 브라이언 다필라 변호사, 3명의 안과 전문의 김용재, 곽건준, 애드리가 진료하는 LA 안과 그룹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다들설 이브닝 뉴스 이 시간 현재 주요 뉴스 간추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이 스웨덴에게도 8대0으로 패하면서 조별 예선에서 탈락했습니다. 이제 한 경기 일본과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북 단일팀에 대한 관심과 응원의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북한 응원단을 비롯해 경기장을 가득 메운 관람객들이 응원의 박수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LA 시간으로 내일 새벽부터 여자 쇼트트랙 500m 등 한국 선수들의 메달이 기대되는 종목이 시작됩니다. 한국은 쇼트트랙 강국이지만 500m에서는 한 번도 금메달을 딴 적이 없습니다. 500m에 출전하는 최민정 선수가 첫 금메달을 안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재 스노보드로 불리는 미국 대표팀의 한인 클로이 김 양이 스노보드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올림픽 역사상 가장 어린 나이 17살의 나이에 금메달을 획득한 소녀로 기록됐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보였던 펜스 부통령의 비외교적인 자세에 미국 언론들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현장 외교에 실패했다는 비판과 북한의 실상을 고려할 때 당당했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귀환한 고위 대표단으로부터 방남 결과를 보고받은 김정은 위원장은 이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향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지시했다고 북한 매체가 전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이번 북한 방문단에 대한 남한의 배려에 대해 이례적으로 사의를 표한다는 표현을 쓰는 등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귀환한 북한 예술단도 환대를 받았습니다. 다음 회계연도 연방 예산안에 저소득 국민을 위한 복지 의료 예산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불법 고용을 막기 위한 서류인 고용자격 확인서 I9 감사가 부쩍 강화됐습니다. 중소 한인 업체들은 정보가 부족해 무방비 상태가 많아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난 토요일 타운에서 80대 한인 할머니가 대낮에 무차별 폭행을 당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한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2018년 2월 12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설리브닝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유지승, 조희정이었습니다. 편안한 월요일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Radio 서울 안내입니다. 품질 좋기로 정평이 나 있는 코레타운 갤러리아 밍크의 집에서는 설날을 맞이하여 원가 미만 창고 대방출 플로어 세일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타조조끼 49불, 폭스조끼 190불, 밍크조끼 450불, 밍크 방코트 990불, 특히 목도리 제품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또한 밍크 키체인을 공짜로 드립니다. 최고의 품질, 최저 가격, 머니백 개런티에 드리는 밍크의 집, 전화번호는 213-487-4004, 487-4004번입니다.

오스피나라는 약이 나와서 조금 더 자신 있게 이 문제를 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약은 오스피너핀이라는 성분인데 여성 호르몬이 아니면서 여성 호르몬 효과를 조금 보는 그런 약입니다. SERM, 즉 Selective Estrogen Receptor Modulator라는 이 약은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유방암에 에스트로겐 리셉터가 있는데 이 리셉터를 에스트로겐이 자극하면 유방암이 재발될 수 있는데 오스피나라는 이 약은 질세포를 건강하게 해주지만 유방암에는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이 몸에서 분해되면서 생기는 성분이 악성 유방암 치료에 쓰는 그런 성분에 발견된다는 사실이고 이 약은 유방암이 있었던 분들에게 일석이조의 효과를 그러니까 폐경성 질염에도 도움이 되고 또 유방암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태까지 유방암이 걸렸던 분들이 폐경성 질염이 생기면 치료도 못하거나 소량의 에스트로겐 크림을 쓰면서 벌벌 떨고 전전긍긍하던 것이 예전은 안심하고 이 새로운 오스피나라는 약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폐경성 질염으로 건드리면 피가 나고 까지고 하던 불편한 분들에게 그리고 밑으로 질증을 쓰기가 불편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복용할 수 있는 치료법이 생긴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산부인과 박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헐리우 장로병원 협찬 박혜영 산부인과 전문의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213-386-3450으로 문의하세요. 플루튼, 얼바인, 가든그로브 JS 오토 바디앤 종합정비공장 쇠젓가락으로 콩을 집는 섬세한 손재주의 한국인이 정성껏 고쳐드립니다. JS 오토바이샵 대표 조셉 리입니다. 당황스러운 교통사고 888-636-5067로 전화주시면 제가 직접 찾아가 토잉부터 사고 처리와 보험 처리, 렌트카 그리고 수리까지 책임지고 도와드립니다. 찾아가는 서비스, 움직이는 바디샵, JS 오토 바디샵엔 종합정비공장 888-636-5067, 636-5067. 소천사보험 메디케어 전문가 구영순입니다. 65세가 되어 메디케어 처음 받으실 분이나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또는 메디케어와 메디칼도 동시에 갖고 계신 분은 파트시나 우대 플래너로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당뇨, 고혈압, 심장병 있는 분은 특별 가입 가능합니다. 실력 있고 경험 많은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구영순 213-595-4700 213-595-4700. 안녕하세요. 써니사이드 장의사 대표 안광일입니다. 지금껏 써니사이드를 믿고 소중한 가족들의 마지막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써니사이드 팀은 항상 최선을 다해 고인과 유가족들을 가족처럼 섬기고 돕겠습니다.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 써니사이드 장의사 품격 있고 저렴한 비용의 화장 장례 프로그램 지금 문의하세요. 365일 24시간 800-232-5023 800-232-5023. 누구나 천종이라 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천종 산삼을 판매하지는 못합니다. 10년이 넘도록 매년 6개월의 시간을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드리는 10만이 장석훈의 천종 산삼. 웨스턴과 올림픽 코리아타운 갤러리아 2층에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이 새로운 매장을 오픈합니다. 코리아타운 갤러리아 2층 매장, LA 본사, 구에나팡 매장에서 특별한 가격으로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한남체인 길 건너편 213-388-1234 올림픽 골프 꿈의 클럽이 한자리에 2018년 뉴 신상품 대세일 2018년 PRGR 스퍼에그 야마하 임프레스 UD 플러스 2 2018년 온오프 여자신형 LP418 2018년 훈마 베레스 S06 메이저 브랜드 드라이브 우드 하이브리드 아이언 세트 클리어런스 세일 99불부터 골프카트 골프웨어 골프바 골프볼 명품 골프 의류 MU 제린드버그 나이키 보그너 쉐르보 업투 70% 세일 올림픽 골프 전 지점 2018년 뉴 신상품 대세일 니네가 연어정자를 알아? 연어정자로 만든 파월 DNA 남자에게 짱이야 여자에게도 짱이야 연어정자 파워 DNA 1366-6789 젊어지는데 짱이야 피부에도 짱이야 연어정자 파워 DNA 1366-6789 궁금하면 전화해 1366-6789 김사장 고맙네 저도요 연어정자의 파월 DNA 1366-6789 NSI 바이타민 플러스 AM AM 1650 K-Fox.